이 시간에는 노래 6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친근한 우리 원수님. 눈부시게 뜨는 아침처럼 밝은 빛 뿌려주시는 그이가 항상 마음이 계셔 이 가슴 봄날 같네. 원수니 우리 원수니 꿈에도 그리는 그 꿈 따뜻한 종이 한 핏줄이 또 우리가 안겨 사네. 원수니 우리 원수니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사랑의 빛발. 술로 따라선 비 이 가슴에 비춰들어 따뜻한 정을 주니 사랑이 그 빛발 없으면 잔소리 이길 수 없어 은혜도 못 잊어 따르니 우리의 김종은 동지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고백. 심장이 가리켜 내 찾아가는 길 그 요정의 마음이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어질 노래는 당이요 그대 있기에. 이상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